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나 다시 보고 또 그대 아무렇지 않네요. 참 변하겠어요. 그리 어른스런 사람이어서 웃으라 하지 말아요. 잊으라 하지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 그댈 미워할래요. 그것만은 하게 해줘요. 못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 오늘은 해와 달 품꽃님이 신청해 주신 가수 정인이 부른 미워요 신청곡으로 수요일 음악카페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시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밉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깊은 그리움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솔직하게 그립다, 보고 싶다 말하는 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쩌면 쉽게 미워요 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그런 망설임이 아직 있다면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바꿔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외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조차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오늘 기대해 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타인을 미워하는 건 자신만을 힘들게 하는 시간이라고요. 무의미한 삶의 낭비라고 말이죠.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거나 그렇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제니 음악 카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마치 비가 내리는 게 당연할 것 같은 수요일이죠. 오늘은 비와 어울리는 음악 함께하고 싶네요.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었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럴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연이 깃든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카페. 여러분, 추억을 떠올릴 준비하셨나요?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지의 응급실,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아이디 콩카코카님, 달팽이 속살님, 메아리 치는 목소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을 연속으로 들려드릴게요.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 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길 바래서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 봐.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Mira, 울었네. 지금처럼 제니의 음악 카페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쿤에서 패션으로 좌파, 보따리에서 아동 패션 문구류, 슈퍼큐 엔진 오일에서 엔진 교환권 등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시고 사연 편지함, 제니의 음악 카페를 선택하시면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를 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살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참 좋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수요일에 만나는 제니 음악 카페 수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새로 생긴 코너예요. 수요일에 수다방.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주제로 또한 다양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음악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사연을 소개시켜주시고 음악을 소개시켜주셔도 되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나도 방송 나가고 싶다. 어떤 이유도 가능합니다. 저희 수요일 수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다릴게요. 오늘은 아주 특별히 초대 손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하늘이, 아이디는 하늘이고요. 네네, 네, 하늘이. 오늘 지나가다가 어떻게 네. 또 이렇게 잘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나가다 오신 거 진짜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디 하늘님 너무 반갑고요.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멋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예.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네. 영화 배우였습니다. 진짜요? 예. 이게 보이는 라디오여야 되는데. 얼굴. 아, 그렇습니까? 얼굴도 어떻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진짜로 네.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네네. 중앙국 영화사에 네.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진짜요? 아, 그럼요. 1년 동안 그 연기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기는 혹시 뭐 잘 기억을 하실지 못하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호랑이에 거기 보면 천동성 씨가 누가 나오는데 그 제 동기예요. 아, 호랑이 선생님이 아니고? 네, 호랑이. 아마 모를 거예요. 뭐 같은 세대 맞아요? 저는 그 호랑이 선생님 할 때가 네. 제가 중학교였나? 그래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아니, 그럼 같은 아니, 세대네. 같은 세대네요. 아닌가 봐요. 네, 거기에 네네. 제 동기가 출연을 했었죠. 아, 네, 그 호랑이선 천동생을 이렇게 찍으면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네, 맞아요. 예, 저는 무명이고 네. 그 친구는 떴고 네. 저는 아. 이제 그 엑스트라 이렇게 단역으로 맡다가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 그 네이버에 막 실시간 막 검색 들어가겠네요. 아, 아 좋네요. 아, 아니 근데 이렇게 네. 앉으니까 너무 네. 좋네요. 저도 이렇게 좀 이 자리를 좀 차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애니타임 네 애니타임 뛰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녹음실이라는 공간이 저도 이게 제니 음악 카페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 있으면 왠지 진솔하게 얘기가 되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근데 이 공간에서 주는 매력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이렇게 지나가다 들렸는데 네. 매력이 푹 빠졌습니다. 네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녹음하자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예, 네.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한 달치 뜨죠. 뭐. 그럴까요? 네. 피디님 좀 고생하시겠는데. 네. 달려보자고. 네. 아 너무 재밌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뉴질랜드에 오신 지는. 저는 한 16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민 역사와 거의 함께 하시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또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보면 또 함께 한다 그러면 또 아, 건방지다 그렇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또 네. 위에 선배님들이 아, 계시니까 예의가 바르시군요. 예, 예의는 또 예. 예의남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네, 뭐 함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초창기 네. 완전 초창기는 아니지만 네. 그 정도에 거의 왔다고 봅니다. 초반에 그죠? 거의 초반에. 네네. 네. 네. 그럼 그 이민 역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저희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 많은데 오늘은 짧게 한 번에 다 얘기하면 또 청취자분들도 또 이렇게 방송 분량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분량 때문에 리들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어떤 주제를 나누고 싶으세요 오늘? 오늘은 그 가장 이민하면서 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네네. 물론 다들 힘들겠지만 저도 네.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남들이 볼지게 네. 그 진짜 집에 들어가서도. 네. 부인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힘들지만 힘들다는 얘기는 못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이민사가 아. 좀 어려운데 네. 오늘은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허락받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허락받고 와야죠. 그럼 먼저 네 그럼 수위 조절해가면서 얘기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민 그 맞아요. 이민이라는 것도 큰 선택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또 한 가정을 다 이끌고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을 선택하고 또 그곳 삶을 또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물론 여기 뉴질랜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또 각인 각색의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아이디 하늘님의 이민 생활 또 약간 초반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음악 하나 듣고 갈까요? 네, 네네. 음악 하나 듣고 가도록 합시다. 네네. 어떤 거 듣고 싶은 거 하나 신청해 주시면. 파초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수화진. 예, 맞습니다. 수화진의 네네. 파초. 아, 그 가사가 참 아름다운 곡인데. 네, 오늘 파초 일단 들어보고 이어지겠습니다.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가수로 노래하는 하초의 뉴스라오.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만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숨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마그네야.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이라. 아, 수아진의 파초 듣고 왔는데요. 와,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본 목소리예요, 수아진. 아, 그 학창시절에 듣긴 들었어요? 그 학창시절인지 어릴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아주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늘님하고 조금 이미지가 비슷할까요? 예, 비슷합니다. 그쵸, 예, 내 이름이 불꽃처럼 살아가는 불꽃처럼 항상 네,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예. 착한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그냥 오클랜드 난리 납니다. 착하게 살았다. 네네. 네. 착하다는 의미를 또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착하고. 네. 그쵸? 뭐 어떤 사람한테는 악하고. 뭐, 착하다는 의미가 꼭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아, 오래간만에 정말 추억에 잠기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수아진의 그 두 남성 투엣의 아름다운 소리로 들어봤는데, 특별히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네. 그냥 가사, 네, 불꽃처럼 살아가는 그런 네. 인생이고, 근데 목소리 자체가 좀 차분하고, 네. 저희 학창시절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맞아요. 그때 남성 뚜엣이 좀 인기가 아니었나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남성들이 이렇게 부른, 뚜엣으로 부른 노래가 좀 인기였던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정말 가슴으로 와닿는 삶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덕분에. 그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생활에 가장으로서의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민을 결정하시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으로서의 그 마음이 어떤 건가요? 글쎄, 모든 이민자들의 그 아빠가 네. 아마 저 같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이민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 여러 집을 이렇게 많은 방문을 해봤지만은 네, 네. 이렇게 보면은 네. 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우울한 일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한국 같지 않아서 네. 모든 걸 혼자 아빠들이 고민해야 되고 나누기가 또 좀 어렵죠.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네.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쉽지 않아요. 뉴질랜드 삶이. 그래서 저도 뭐 힘든 상황도 있었고 네네. 지금도 무척 힘들죠. 얼굴은 네.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아, 예. 근데 항상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응변도 했어요. 저도 많은 역할을 해봤는데 네. 배우의 예. 예. 그 응변을 했는데 거기 이제 아이캔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아이캔 뭐냐, 뭐 이런 예, 거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네, 뭐든지 네. 할 수 있다. 네. 이런 삶을 가지고 했지만은 네. 사실은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네. 하루하루가 이민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네.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 대부분이 힘들다고 하고 네. 제가 오늘도 점심도 네. 시티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을 뵙고 왔어요. 어, 그러셨어요? 예, 먹었는데 네. 그분도 보면 삶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아요. 잘 나가는데. 예, 잘 나가는데. 어. 그래서 아, 욕심을 버리고 삶은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빠들은 네. 항상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건 네. 없건 네. 한 달에 1,000불을 벌건 네. 10만 불을 벌건 네. 힘든 부분은 항상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고 그럼요. 저는 아, 오늘도 느끼고 왔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네. 잘 기업도 잘 만드셨고 네네. 현재도 잘 또 앞으로의 프랜드 좋지만 네. 또 얘기를 들어보면 네. 고통 힘든 부분이 많고 자기의 시간이 없는 아빠들은 항상 자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쁘고 네. 예 저도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뭐 밥을 먹어도 후다닥. 네. 뭐 근데 그분은 오늘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더 빨리 드셨나요? 예. 제가 밥 먹으면 보통 저는 뭐 거의 쉽지 않고 넘긴다 그러는데 네. 그분이 이런 멘트를 해요. 네. 아, 이 밥을 어떻게 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잡채밥을 시켰어요. 네네. 그분도 잡채밥, 저도 잡채밥. 근데 네. 제가 3분의 1 먹었는데 네. 그분 다 드셨더라고요. 아. 네, 그 정도로 삶이 빡빡하다는 거죠. 네. 시간을 총각을 다 드시나 봐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항상 마음에 품은 뜻은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 품은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모양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예. 분은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주변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살펴보면 달려가는 분도 계시고 걸어가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가든 그 갖고 있는 본인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그 남, 전 아들한테 이런 말을 요즘 하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그래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로서 넌 남자애니까 꿈을 누구나 꾸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너의 꿈을 꿀 수 있다. 그치, 만약 결혼을 한다면 너 혼자만의 꿈을 꾸기는 힘들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쩌면 남자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또 한 가지를 배웠죠. 네. 정말 즐거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니, 뭐가 즐거웠다면은,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거든요. 네, 계속 네. 먹고 있죠, 저희들이. 뭘 먹고 있죠. 네. 네. 근데, 그, 자신감, 그 다음에 네, 네. 이제,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이제 50을 넘겼거든요. 그러세요? 예, 넘었습니다. 이게 보이는 네. 라디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예, 50을 넘겼는데, 네. 그 말이 실감이 닿지는 않아요. 왜 그럼 항상 걱정하니까, 내일을 걱정하고, 한 달을 걱정하고, 네. 또 1년을 걱정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아빠들이, 이민자들의 네. 아빠들이 네. 대부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위치건 어떤 네. 환경이건 네,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네. 걱정을 하면서 사는 아빠들이 많아요. 근데 네. 저는 오늘 그 이제 제가 한 1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네. 그런 얘기를 들었죠. 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네, 왜 다 해결된다. 네, 네. 최근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신 건 내가 들었는데 네. 걱정하지 마라. 네. 너무 걱정을 한대요 사람들이. 네. 다 해결되는 건데 그냥 막 끌어서 네, 막 모아서 걱정하는데 저는 오늘 그분을 뵙고 오늘 네. 시티에서 점심을 같이 먹은 네, 그분을 네. 뵙고 네. 오면서 네. 이런 걸 느꼈죠. 네. 저는 지금 즐거워요. 뭐가 즐거웠냐면 네. 방송에서 즐거운 게 아니라 네. 그분한테 기를 좀 받았고 네. 그분 사는 걸 보면서도 네. 저보다도 훨씬 나으신 분인데도 네.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그 시간과 막 쫓기는 모습을 네, 보면서 네. 아 오늘 오면서 아 걱정 모든 사람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늘 위로가 되죠. 네, 오면서 위로가 되면서 네. 아니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면 내일이면 또 근데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하루를 살면 네. 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린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네. 그 대사 중에 하나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그러는데 아 그렇죠. 내일 태양이 뜰 테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네. 말고. 아 정말 네. 우리 그 제니 씨가 네. 아, 좋은 말을 하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신청곡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이 직접 신청곡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괜찮죠? 네, 네. 바로 나옵니까? 네, 바로 틀어드릴게요. 아, 네. 네네. 그 이장희의 네. 그건 너. 그건 너? 제가 아는 노래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세대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아, 무리. 아, 오늘 무리수를 넘어뜨린 거. 네네네. 그러면 이장희 씨의 그건 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밤에 회의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멍디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회의에 한 자로 베이질 않나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것은 그것은 바로 는 때문이야 언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넘쳤니 하면서 꼴꼴 웃더구 그것들 그것들 바로 너 때문이야 그것들 그것들 바로 너 때문이야 전화를 걸려고 동전 바꿨네 종일토록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것들 바로 너 때문이야 그것들 바로 너 때문이야 이장희 씨의 그건 너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건 결국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네. 네. 예. 이렇게 그냥 이민에 짧게 아주 그냥 액기스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뭐 지금 힘들다 생각하면 힘든 거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추스리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힘들 때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극복하세요? 아 가족이죠. 가족이 있으니까 그 예, 힘든 걸 극복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제니 씨는 지금 행복한가요? 그럼요. 이렇게 제가 청취자 그 사연 게시판에서 이렇게 제가 읽잖아요 사연을 읽었을 때 그분의 마음을 직접 알 수는 없거든요. 글로 표현되긴 하지만 근데 직접 이렇게 청취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코너가 시간이 막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 그러면 저 제니 씨는 행복하다는 거네요. 네, 네, 지금 예. 행복하죠. 지금 행복하죠. 예, 그 기분 그대로 이민사를 계속 살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네. 우리 그 오클랜드 아니면 네. 뉴질랜드에 사는 모든 한국 이민자들이 네네. 우리 제니 씨처럼 긍정적으로 행복하면서 네네. 예,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마무리가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자리를 지금 넘보시고 계시네. 넘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볼게 오늘 뭐 출연료는 주는 겁니까? 아, 그 뭐 드려야죠. 아 예. 네. 그럼 제가 또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출연료 좀 많이 주십시오. 아, 예. 이거 SPM에서 예. 저희가 제공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아, 선물? 그럼요. 나는 선물보다는 그래도 출연료를 좀 받고 싶은데. 아, 출연료. 예.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장... 얼마 정도 부르신 대로 제가. 아, 정말입니까? 네, 제 사장님께 오늘 네. 특별히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게스트 이 출연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제가 다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일개 직원이니까 네. 저희 사장님께 네, 사장님 꼭 얘기해서 네네. 출연료 반드시 좀 주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위로의 노래 아니면 힘이 되는 노래 이런 거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시고. 아, 저는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노래방에서. 아, 그러세요? 네. 그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박상철의. 아, 뭐 무조건 무조건이야. 예, 네, 무조건 좋습니다. 그 노래 맞습니다. 맞나요? 그 노래를 보면은 네. 조건, 무조건. 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없이? 네. 내가 필요하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아무한테나 달려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조건 없이 달려가서 네.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제가 이제 남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아,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살아야지. 네. 내가 항상 도움을 받는 것보다 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삶이 기쁠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네네. 나의 모든 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네네. 누가 나를 불러주거나 네.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무조건이고 네. 누구든지 저를 네. 불러준다면 네. 저는 그 하루가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들으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오늘 출연하신 하늘님한테 무조건 연락하세요. 근데 함정은 달려갈 사람을 선택해서 달려가신다니까 하여튼 연락은 해보세요. 네, 일단 뭐 부르면 몇 사람한테 일단 달려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조금...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게 솔직히 사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방송에서 정말 가감 없이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네. 또 함께하는 음악에 있어서 행복하네요. 마지막으로 신청하신 박상철의 무조건 들으면서 저희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료 협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떠셨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수 수요일의 수다방 어떤 사연이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참 좋은데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참여 방법은 SPM 방송국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연 편지함 제니 음악 카페를 선택하시고 글을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SPM TV 친구 추가를 하시고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을 벌써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음악카페가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음악카페는 즐거워요. 아이디 소라껍데기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면서 제니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6월 22일은 오빠와 사귄 지 222일 되는 날입니다. 오빠 생일이기도 하고요. 항상 저에게 행복을 주는 오빠에게 마음 전하고 싶어요. 축하하고 우리 이대로 쭉 함께 사랑하자. 소라껍데기님 정말 이쁜 사랑 하세요. 222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랑 계속하시길 응원할게요. 쟤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작하기 싫어 쉽지 않아